HUBS. 시간 여행, 그때 그 순간. 눈 깜짝할 새 돌아온 월요일. 갑자기 우리 앞에 등장한 타임머신 한 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오래전 그때 그 순간으로 바래다 드릴 라디오. 시간 여행 그때 그 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던데 다들 피크닉은 다녀오셨나요? 이곳저곳 꽃도 예쁘게 피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서 놀러가기 딱이더라고요. 아, 아직 다녀오지 못하셨다고요? 사실 저도 이래저래 바쁜 일이 많았어서 꽃 구경은 그냥 학교에 핀 벚꽃들을 보는 걸로 만족하기로 했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순간으로 떠날 예정이냐고요? 사실 이번 주는 특별한 시간여행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벌써 저희가 함께 떠나는 다섯 번째 시간여행인데 지난 여행들과 똑같으면 조금 지루하니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새로운 목적지는 바로 시간여행 그때 그 멜로디입니다. 저희 시간여행의 스핀오프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시간여행 그때 그 멜로디는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에 가장 인기를 얻었던 또는 의미 있었던 음악들을 찾아 떠나볼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1980년대의 멜로디를 따라 타임머신을 돌려볼까 해요. 새로운 시간여행 기대되지 않나요?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소녀시대의 익스프레스 999.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멜로디를 만나볼까요? 1980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은상을 수상했던 곡이죠. 바로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입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 노래에서 연극이 끝나고 난 뒤라는 가사가 반복되는 바람에 아마 노래의 제목을 연극이 끝나고 난 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워낙 유명한 곡이라 다들 제목은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익숙한 멜로디일 겁니다. 연극이 끝난 후는 독특한 음색을 가진 보컬과 이를 받쳐주는 재즈풍의 선율이 매력적인 곡인데요. 1980년대까지의 가요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생소한 리듬과 장르를 기반으로 했던 터라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죠. 물론 당시에도 좋은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연극이 끝난 후는 시대가 변하면서 더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 발매됐다고는 믿기지 않는 세련된 스타일과 한 줄 한 줄 곱씹어보게 만드는 가사까지 어느 하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 노래였거든요. 1절은 연극이 끝난 후 텅 빈 무대를 보는 객석의 시점으로 2절은 연극이 끝난 후 텅 빈 객석을 보는 배우의 시점으로 쓰인 가사는 자세한 묘사와 비유로 깊은 여운을 남기는데요. 노래의 가장 앞부분 가사인 연극이 끝나고 난 뒤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이 순간에는 모든 가사를 주의 깊게 들어보셨으면 해요.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이때까지 셀 수도 없이 들어왔던 곡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들으니 또 감회가 새롭네요. 아, 두 번째 멜로디는 뭐냐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얼른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소녀라는 곡을 아시나요? 아마 소녀만큼이나 유명한 이문세의 곡이라 이번에도 이 멜로디를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두 번째 음악 여행의 도착지는 바로 깊은 밤을 날아서입니다. 깊은 밤을 날아서는 1987년 발매된 이문세의 4집 은밤 수록곡으로 8090 가요를 대표하는 명곡들 중 하나입니다.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한 신비롭고 톡톡 튀는 멜로디와 판타지 소설 같은 가사가 귀에서 계속해서 맴도는 곡이죠. 워낙 유명한 곡이다 보니 셀 수도 없이 많은 커버 버전이 발매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저도 다른 가수의 커버를 듣고 이 곡을 알게 된 거라 여러분도 원곡과 더불어 다양하게 재해석한 커버 버전 역시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깊은 밤을 날아서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명장면의 배경음악으로 쓰이며 더 많은 인기를 얻기도 했는데요. 혹시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시나요? 드라마 초반 쌍문동에 살던 친구들이 서로의 집을 오가며 저녁 반찬과 음식을 전해주고 다시 받고 또 나눠주는 바로 그 장면에서 이 노래가 쓰였답니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으시나요? 그럼 우리 그 정겨웠던 순간들, 지금은 추억으로만 그리는 순간들을 떠올리며 같이 노래 한번 듣고 오기로 해요.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 내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아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맘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제 꿈에 날아라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에. 이번 멜로디는 어떠셨나요? 싱그러운 봄에 딱 맞는 산뜻한 곡이라 다들 신나게 즐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사실 제 취향을 듬뿍 담은 순간인데요. 아실지는 모르겠네요. 세 번째 멜로디는 바로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입니다. 에이, 장난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정말 가수 이름이 빛과 소금이고 노래 제목이 샴푸의 요정이에요. 샴푸의 요정은 1987년에 출판된 시집 햄버거에 대한 명상 속 샴푸의 요정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출발한 곡인데요. 반복되는 잿빛의 일상을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샴푸 광고에 나오는 여성을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시를 모티브로 해 작곡됐죠. 이 시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역시 실제로 MBC에서 제작 및 방영됐답니다. 해당 드라마의 음악을 담당하고 있던 감독이 작곡가에게 의뢰하면서 샴푸의 요정 노래가 탄생하게 됐다고 해요. 샴푸와 요정은 당시 발라드와 댄스 음악이 가요 차트를 점령하던 중 발매된 퓨전 재즈곡이었답니다. 대중들의 반응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새로운 음악 장르를 갈구하던 사람들과 기존의 가요 시장의 지루함을 느끼던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기엔 충분했답니다. 아마 대부분은 모르시는 곡일 테니 이번 기회에 새로운 멜로디를 들으며 그때 그 순간의 향기를 제대로 느껴보자고요.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살며시 다가와 은빛의 환상 심어준 그녀는 나만의 작은 요정. 이른 아침 안개처럼 내게로 다가와 너 울거리는 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로 속삭이네. 그녀만 보면 외롭지 갈수록 속삭이네. 우체통. 2024년 4월 8일에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1980년 4월 8일에서 보냅니다. 2024년이라 까마득하네요. 찾아오지도 않을 것 같은 미래에 편지를 보내볼 수 있다니 이거 영광이네요. 2024년은 날이 괜찮은가요? 여기는 4월치고 아직 꽤나 춥습니다. 꽃이 막 피려다가 추위 때문에 다시 오므라든 것 같아요. 그 흔한 개나리 하나 보이지 않으니 봄이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네요. 곧 날이 풀리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하겠죠? 제대로 된 봄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이거 알지도 못하는 분들께 편지를 쓰려고 하니 크게 할 말이 떠오르질 않네요. 제가 워낙 말주변도 없는 터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한답니다. 모르는 사이에 안부를 물을 수도 없고. 당신만 괜찮으시다면 안부를 한번 여쭤도 될까요? 어째 잘 지내고 계시나요? 하는 일은 잘 풀리시는지요? 잘 풀리신다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계셔도 뭐 어떻습니까? 지금도 가만히 기다리면 푸근한 봄이 곧 찾아오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그걸 알고 있기에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는걸요. 당신의 삶에도 어쨌든 찬란한 봄날은 찾아올 테니 너무 염려 말고 버티셨으면 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아, 창밖에 벚꽃잎이 흩날리네요. 어쩌면 봄이 벌써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이렇게 오늘의 특별한 시간여행도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스핀오프 버전의 새로운 시간여행 재밌으셨나요? 여러분이 즐거우셨다면 멜로디를 따라가는 여행을 몇 번 더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행, 그때 그 멜로디를 잊을 때쯤 다시 돌아와 볼게요. 아 맞다. 그리고 저희 타임머신은 시험 기간 동안 잠시 정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더 멋진 순간들로 떠나기 위해 가지는 시간이니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만나자고요. 2주 뒤에 돌아올 여러분이 달라진 저희 타임머신을 보고 깜짝 놀라실 수 있도록 더 좋은 순간들을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재정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벌써 4월의 둘째 주입니다. 더 치열해질 여러분의 일상을 응원하며 저희는 중간고사가 끝난 2주 뒤에 저물어 갈 봄과 작별하고 마주할 여름을 반기며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가이드 김유진, 조종사 윤세연, 저는 승무원 이서빈이었습니다. 다음 순간에서 뵙겠습니다. HUBS